정말. 아, 네. 네. 아, 많은 분들의 환호와 네. 예, 함성 속에 네. 멋지게 등장을 하셨군요. 예. 예. 노래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점점 그 이제 의상이 예? 멋져지십니다. 예. 예. 물론 압니다. 협찬인 거. 예.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잘 뭔가 예. 진짜 그야말로 협찬 받은 네. 티가 나더니 네. 이제는 좀 덜 나는 듯합니다. 이제 뭔가 예. 그래서 얼굴도 좀 협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되니까. 네. 그래서 김재동 씨 얼굴은 예. 진짜 예. 예. 복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귀엽대잖아요. 네. 귀엽대잖아요. 귀엽대잖아. 어. 멋있다고요? 네. 이거 본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엽다 멋있다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몇몇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분들의 표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네. 바쁘시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네. 그냥 뭐. 아니 바쁘냐고요? 그걸 물어본 것도 네? 바쁘냐고요? 조금 바빠. 네. 아니 그 저 뭐 예. 개편을 맞아서 그 네. 저 오늘 신문에서 읽었는데 김재동 모셔가기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가에 뭐 김재동 씨를 네네. 자기 자신의 그 프로그램에 네. 이제 MC로 하려고 네. 많은 그 제작진들이 김재동 씨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신문에 잘 나오는 거 있죠 뭐 네.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뭐 뭐 좋은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게 낫더라고요. 예. 그 기자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쓰신 것 같고. 아니 진짜 바쁘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근데 그죠? 뭐 프로그램 고르고 뭐 이럴 만한 입장은 안 되고요. 제가 그냥 뭐 시키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인데 윤도현의 러브레터만큼은 제가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예. 사수해야 한다는. 예. 네. 네. 김대동 씨가 진짜 이 프로그램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고맙죠. 아유 무슨 말씀? 아유 알았어요. 아유, 리플 할 읽을게요. 예, 그럼 예. 자. 아유 평소 사이 답지 않게. 네. 네. 음악 그런 예. 저분 또 러브레터에 숨어 있는 보비 아니겠습니까? 네. 예쁩니다. 음악이? 예. 네 음악. 강순기님이 올려주신. 서연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휴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참 골치가 아픕니다. 맨날 지저분하게 먹어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가끔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위에 잔뜩 쌓인 휴지와 음식물들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매우. 이런 제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휴지를 적게 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게 끝입니다. 예. 정말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과 어떤 그런 어떤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러브레터에 사실 이런 사연이 진작에 한번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사연. 그럼요. 이제는 네. 지구의 앞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네? 미안.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저기 네. 여기까지 가면 너무 토론이 예, 알겠습니다. 난상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네. 사실 아, 뭐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네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연을 읽고 네. 심각하다는 생각까지 들 네. 정도로 고민되는 네. 사연은 사실 아닌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네.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러브레터 리플 사상 최초로 지구 환경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진심 어린 리플 첫 번째 리플 네. 아이디가 급제동이란 분입니다. 네. 글쎄 이것을 어떻게 예. 글쎄요 급제동 네네. 흘릴래야 절대 흘릴 수 없는 하얀 가래떡 같은 것들만 드십시오. 가래 열고 일자로 들고 계속 먹으면 의외로 맛있어요. 바로 봤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자꾸 흘려서 휴지를 쓸 바에는 가래떡을 먹어라. 그렇죠. 그럼 흘리지 않는다. 가래떡에는 어떤 네. 뭐 이렇게 흘릴 만한 요소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가래떡은 그 좋아하십니까? 쫀득쫀득하기? 좋아하세요. 가래떡. 가끔씩 저는 이 코너를 진행할 때 네.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가끔 드는데 예. 네, 오늘이 그날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가래떡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예. 좋아합니다. 가래떡 좋아하십니까? 네. 결국 또 답하잖아요 나는. 그러게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좀 쓸데없는 질문을 했군요. 아닙니다.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안 했으면 누가 제가 가래떡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윤도현 씨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질문을 내가 살면서 언제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도현 씨가 아니면. 그렇죠. 이런 기회에 한번. 그럼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진심 어린 리플 두 네. 번째 리플입니다. 네. 아이디는 이라라는 분입니다. 조금 지워지신 모양인데 아이디 원래 아이디는 어라입니다. 조금 지워졌죠? 어라. 죄송합니다. 여기 네. 인쇄가 조금 지워진 것을 네. 제가 잘못 보고 네. 이라라고 네. 정말 아무 뜻이 없었는데 네. 이라를 제가 그냥 읽어버렸군요. 네. 똑같이 인쇄된 건데 전 봤군요. 예. 네. 개발. 네. 우린 가래떡을 좋아합니다. 네. 네. 자, 네. 내용을 읽어드려야겠죠? 네네.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시오. 그럼 강아지가 떨어진 음식물을 잘 처리해 줄 것이오. 그리고 강아지 이름을 휴지라고 하면 어떻소? 음식물이 떨어지면 휴지야! 라고 부르면 처리가 될 듯하오. 참, 강아지는 치와와 종으로 휴대가 간편하다오. 감사합니다. 그럼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강아지를 그리고 읽어요. 또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사연에 네. 제가 약간 반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 같은 게 있어서 네. 개들한테 줄 때 네. 우리가 뭐 개 견격까지 생각하면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 개나 네. 던져서 야 먹어라. 네. 그럼 안 먹는 개들이 있습니다.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까? 네. 그걸 그릇에다 이렇게 정확히 놔주고 이걸 먹어라 하고 해야 먹는 개들이 있더군요. 촌에서 자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이해가 안 가죠. 예. 우리 그 마을 신조가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개는 개답게 키워라. 사람은 사람답게 키우고. 그리고 그 농촌 마을이나 이런 데 이제 제가 또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니다 보면 그 아들들이 아마 되게 좋은 개를 선물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 인명 구조견 뭐 이런 거 있죠. 네.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새끼를 내 가지고 새끼 때 준 모양이에요. 예. 어르신들한테. 예. 아, 시골에. 그 컸어요. 집 앞에 예. 이렇게 또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똥개 같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잘 먹고 막 구르고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인명 구조는 그냥 지구조도 못 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도시에서 막 털갈이 잘해서 이렇게 탁 서 있는 그런 인명 구조견보다는 그게 훨씬 더 개다워 보이죠. 정이 가고. 그럼요. 훨씬 개다워 보이죠. 어쨌든 동물은 네. 진짜 중간까지만 이렇게 네. 진짜 뭐 사랑하면서 학대하지 않으면서 네. 좀 개답게 키우는 게 네. 저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네. 이남희 씨라는 분이 리플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네. 밥알 하나씩 먹으세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 역시 리플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밑에 장창호 씨라는 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날 새겠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 네네. 리플계입니다. 밑에 오랜만에 나옵니다. 피가 섞여 있군요. 네네. 아이디에. 아이디가 피를 나누다 라는 네. 분이 그럼 두 알씩 드세요. 아, 그럼 다음 나절밖에 안 걸리겠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아, 한 알씩 먹으면은 하루가 걸리니까 네. 두 알씩 먹으면 반나절이다. 네. 예. 네. 다음 아이디는 네. 니 혼자 먹나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저도 밥 먹을 때마다 흘리고 옷에 묻히고 그래서 요즘 상당히 신경 쓰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 옷에 안 묻히고 먹기 성공했다가 너무 좋았어 아싸 하면서 탁자를 쳤는데 젓가락이 날라와서 제 옷에 다 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음식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버릇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단 성공했다고 탁자 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음식에 정성을 쏟으면 흘리는 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리플입니다. 강기호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빨대로 드세요. 예,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밑에 달았습니다. 원주의 병자라는 분이 밑에 리플을 또 달았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오, 해봤는 분이 계십니다. 해봤대요. 믹서기에 갈아서 빨대로 드신 분이. 제가 해봤는데요. 밥은 믹서기에 갈아서 빨대로 빨아도 안 들어와요. 시도를 좀 해보고 글을 올리세요. 이분이 이 리플을 보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실험정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밑에 따오밍크라는 분이 또 리플을 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갈은 걸 쌀을 갈은 걸 채로 걸러서 다시 갈면 빨대로 빨립니다. 내가 방금 라면 갈아서 마셨습니다. 모든 걸 실험합니다. 우리 이 리플 페인들은 말이죠. 모든 걸 실험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네. 많이 흘리신다고 했는데 김재동 씨가 아까 한 얘기 중에 네. 요새 진짜 먹을 게 너무 널려서 네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그러다가 뭐 흘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는 네. 소화도 잘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그럼요. 예, 좀 이렇게 간소하게 밥을 네.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 밥이나 뭐 하여튼 음식을 먹을 때 예. 이걸 정말 먹고 싶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진짜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흘리실 겁니다. 아마. 예, 지금 굶주리고 네. 있는 사람들이 그럼, 많다는 걸 예. 생각하시면 네. 예, 아마 깨끗하게 네.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음식 안 남깁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남길 음식도 없고. 예. 예.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